대화가 된 것 같아. 아무도 blablabla 한 것 같진 않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신경 쓰냐고 상처만 남았네. 똑같은 메뉴 고르란 압박에 고민해. 이번엔 내가 결정할게 카드 내미네. 복잡한 생각들은 no way.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재미. I wanna be selfish. 아직 많은 나의 wishes.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. Sometimes being selfish.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. 조금 더 솔직해질게. I love myself. I wanna be free. I'm just gonna be free. No, I'm so fishy fishy, yeah. Yeah. 듣기 좋은 말만 뻐끔뻐끔해. 트레바퀴 말고 너뒤게 맘에 도 없는 칭찬은 거부해. 이젠 집에 좀더 태군 시간에 살좀 빼자는 말좀 이제 그만해. 날 위한 순간에 참견은 노땡. 쓸데없이 세우지 마 핏대. I wanna be selfish. 아직 많은 나의 wishes.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. Sometimes being selfish.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. 조금 더 솔직해질게. I love myself. I wanna be free. I'm just gonna be free. Lazy day. Bring it on. I wanna be selfish. 아직 많은 나의 wishes.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. Sometimes being selfish.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. 조금 더 솔직해질게. I love myself. I wanna be free. I'm just gonna be free. I'll be free. 나 위해 솔직해줄게.